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저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이별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.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우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어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오직 그대만이 긴 겨울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별의 슬픔 안에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마지막을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